고 능금 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사랑아 지금은 어디 새파란 가슴 속에 간직한 세월 속에 날려 보내리 눈썹 달이 뜨는 내 고향 둘이서 속삭이던 헤어진 그날 밤아 추억은 어디 싸늘한 별빛 속에 숨은 그